내가 뭐 깨우는 그 손짓 확 끊어진 두통은 참을 수 있는 건지 방 안 가득 끊은 지 3년째 된 담배들과 알코올 키운 기분은 왠지 돌아올 뿐 마지막까지 싸잡은 내 정신 겨우 건진 두 개의 문자 음성 사진 내 영혼을 훔친 이가 있었음 내 옆에 그녀 누구인지 빌어먹을 바보 천지 기본 게임은 3세판 내게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건 바로 기억 넘어 어젯밤 지쳐버린 육체에 놓쳐버린 정신 결국 후회 말 쓰리 아웃이란 책일 이름은 뭐 나 이놈은 어디 보내도 역시 모르는 것 투성 궁금한 건 없어 언제나 그래 엎질러 놓은 물끌어 수습하기 바쁘네 못 버린 세살 술버릇 날 잊은 밤날 잊은 나 이같이 물인가 봐 다시 또 붙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날 잊은 밤날 잊은 나 이같이 물인가 봐 숙취한 밤거리에 잊혀져가 화랑둥이 국가대표 명예 전당 헌액식이 어린 부러움을 가진 눈으로 나를 보내 철부지 어린 나의 소꿉 놀이 노래 오래 3살 바른 여든까지 마침표 찍었네 낮과 밤이 바뀐 매일 밤을 술과 여자 수많은 이야 이별들을 하다 가다 난 매번 진실된 사랑에 대한 미련 술 취한 밤은 외로움에 젖네 이런 가슴 아픈 이별 사랑은 없다 그리고 만난 그녀 실수는 말자 믿음에 던진 마지막 술잔에 묻자 가슴 막혀 내 지나온 과거를 묻다 이별 시련 사랑 그리고 방어 내 삶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사랑 소리에 커지는 말 아니 오늘 밤마 밤불이 밝은 밤 그녀와 술 한잔 날 잊은 밤날 잊은 나 이같이 물인가 봐 다시 또 붙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날 잊은 밤날 잊은 나 이같이 물인가 봐 숙취한 밤거리에 잊혀져가 한 걸음 다가가 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난 내가 본 그녀가 그녀 이제 나도 잘 몰라 오늘 밤도 이 거리 구석구석 발길 닿는 곳마다 무척 슬퍼 내가 간 거리가 그 거리 이제 나도 잘 몰라